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3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오늘 녹음한 날짜 확인드리면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새해 시 막장 마감됐습니다. 저는 마이클리 2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다들 이렇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시장이 완전히 폭탄 맞은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코스피 0.27%, 코스닥은 1.49% 반등이 왔자 이게 반등이냐, 이게 XX야.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 지금요. 네. 아, 시장은 어렵게들 지내고 있는데 김성원 과장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죠, 뭐. 똑같고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네. 수익이 난 것도 뱉어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시장이 이리저리 방향성이 전혀 없고요. 뭐 낙폭과대 종목을 좀 따라간다 싶으면은 엄만 못 가서 맞아버리고, 네. 추세 종목들을 좀 따라 붙으나 싶으면 또 바로 순식간에 급락이 맞아버리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어려움과 또는 안 좋은 투심 자체가 거의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틀이죠? 이틀 뒤면 FOMC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네. 그거 앞두고서 거의 뭐 변동성이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항상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준비를 좀 해놔야지 네.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 장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가장 어려울 때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은 동투기 전형 가장 어렵다고 하니까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의 정말 힘들고요. 네. 일반 개인들도 힘들고요. 네. 솔직히 지금은 기관 애들도 지금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외국인이야 그냥 팔고 나갔으니까 지금. 네. 걔들이 한국 시장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걔들 북클로징 한 거잖아요 지금요. 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뭐 기관들이나 뭐 우리나 다 네.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센터 분위기는? 센터 분위기는 뭐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죠. 다 안 좋죠. 네. 지금 센터뿐 아니라 여의도 다 안 좋아요. 여의도요? 전국이 다 안 좋지 않나요? 지금 전국 어디 뭐 대구는 좋을까요? 똑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국이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항상 보면요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시장 안 좋으더라도 올라간 종목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추세가 양호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잘 가다가 최근에 시장 안 좋으면서 어제 급락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들의 입장에서 가장 맥이 빠지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때 안 팔았냐고. 그때 그렇죠. 안 팔고 네. 그랬냐고. 항상 최저가에 사고 싶고 네. 최고가에 팔았으면 하고 네. 왜 못 팔아? 나라도 팔았을 텐데 왜 당신 안 팔았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그 투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는 네. 그런 안 좋은 분위기에 솔직히 안 좋은 건 맞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좀 역발사할 점을 생각해서 네. 지금 오늘 뭐 낙폭과 주목들 많이 덜러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시장이 쉽지 않고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 있는 종목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제 다 서로 너도나도 던지는 형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또 무서워서 못 사고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오늘 말고 이제 화요일이죠. 오늘 어제가 월요일이었나요? 네, 어제 월요일 시장이 내릴 때 보게 되면 코스닥 거래량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매수가 이제 실종된 상태에서 약간에 대한 매도 그리고 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 활용했던 뭐 스탁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네.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거 상황상으로는 거의 다 왔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다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이 급등할 줄 알았는데 네. 이런 기대감에 대한 쪽들이 오히려 네. 위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하고 나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은 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한국 주식은 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중국에서 이 모든 실마리에 대한 쪽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뭔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든 네. 아니면 환율에 대한 쪽을 꺾어주든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만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간접적인 지표를 뭐 몇 개 보잖아요. 항상 이제 일상생활에 얘기할 때 방송국 요즘 어때? 한국경제 TV 방송국 뭐 이렇게 얘기하려 보면 PD들이 한 마디씩 찍찍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네. 뭐 하려고 해도 아이고 뭐 요즘 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말을 자제해 달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조심해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네네. 키움증권 키워드린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한 25명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고 애매한 건가? 애매하죠. 그냥. 바닥이 20명? 네. 바닥이 20명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닥이고 네. 그거는 이미 작년에 지났고 네, 네. 작년에 지났고 네, 네. 아직은 뭐 지금 애매한 숫자죠. 아직은? 아 참. 시장이 저는 계속 그 이제 녹음 계속하고 방송 나지만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교수 잠깐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뭐 FOMC도 FOMC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좀 중국의 효과, 중국의 우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뉴스들은 계속 제 느끼는 거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나라 것만 봐요. 그게 뭐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마찬가지. 뭐 이런 말로 사회자도 마찬가지. 왜냐면 사회 뉴스도 보면 모든 거에 하나의 올인돼서 봐. 연예인도 하나. 연예인 보면 요즘 보면 연예인이라는 거는 신은경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은경이 뭐 신은경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것도 하루로 끝나지 뭐 하루 이틀로. 아니 하루 이틀인데 보니까 난 내용도 몰라. 하나 본 적도 짜증나서 그런 거. 근데 보면 대한민국 뉴스는 지금 보면 한국에 너무 올인됐다 이거죠. 누가 하나 정치인 한 명 하고 뭐 이런 거 계속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보는 중국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저는 깜짝 놀란 게, 금요일 밤에 중국에서 위안화 바스켓 지수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 거 바꾼 데 대해서라고 중국인의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냉정히 보시면요. 월요일 아침 신문까지 있죠.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그 매일 경제 정도만 잠깐 그 팩트로 달았고요. 그 영향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하나도 없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도 안 들었고요. 한국경제신문도 거의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다루지 않으니까 증권방송도 별로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죠. 몰라서 안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온통 딴 생각에 관심 있는 거예요. 딴 뉴스가 모든 뉴스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안철수 신당 안철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요일날 모든 뉴스는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미국 뉴스만 보는 미국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온통 위안화 얘기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위안화 월요일 아침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뜨야 여기는 거야. 걔네들도 똑같네. 안철수 얘기 안 하고 위안화 얘기만 하고. 아니죠. 제 말은 다 얘기하는데 네. 경제면에서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네. 경제면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중국의 위안화 바스켓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달러로 보면 올해 한 3.9% 정도 평가 절하를 됐지만 13개 바스켓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3% 정도 평가 절상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대로 하면 위안화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위안화가 막 정말 약해지면 약해지면 진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건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하고 이거 뭐 경제학적으로 많이들 거시경제나 이런 거 조금이라도 시험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중국에서 모든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런 거 보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문과에서도 인문계만 전공하시고 이과 하셨던 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플러스나 마이너스 갖고 영향을 따지면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강의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물가 수입 물가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0원 하면 리터당 1,000원 하면 네. 1,100원, 1,200원 헷갈리니까 2천 원만 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휘발유 자동차를 탈 사람이 안 타잖아요. 네. 예전에 IMF 때 보면 우리나라 길이 뻥뻥 뚫리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오해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재 수요다면 원자재를 만드는 그런 그 나라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좋아지니.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나 브라질 같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고요. 거기에 뭐 캐나다도 거기 있고 만약 원자재가 그 나라를 만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아진다. 쥐뿔 뭐 좋아져요 그게요. 그래 어떤 분이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 원자재를 수입하니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좋아질 수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있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과 이제 경쟁적 중국의 그런 평가들은 어떤 위험을 치냐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구나. 예? 수출 의존도가 높구나. 아니면 수출이 경쟁 경합 관계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가만히 있으면 위안화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가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하나 사가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 사가는데 만 원, 150만 원에 사갈 거를 자기네 사려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60만 위안, 70만 위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 덜 사가겠죠?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 수출, 중국이랑 경합 관계 있단 말이에요. 중국 물건은 자기네가 위안을 평가 들어서 싸게 만드는데 우리나라 똑같이 가면 아, 중국 물건은 지금 100달러 하던 거가 90달러에 파는 거고 우리는 100달러 하면 중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그런 경합 관계 있거나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어디겠어요? 한국이랑 대만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만은 이머징 마크의 또 죄송스럽지만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일련의 흐름이 다 외국에서는 다 분석하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루질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왜냐하면 딱 느낀 거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금요일 날 왔잖아요. 저는 뭐 네. 언론사는 다 그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조금만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월요일 날 오전까지야. 네. 이거 반박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증권사 어디도 그런 레포트 쓴 적이 없어요. 시황에 이런 줄이 아 팩트 자체로만 나온 데 있어요. 그거 중국에 관한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분석한 애들이 없어요. 그 뭐냐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근데 하루 지나니까 화요일 날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게 막 뉴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갖고 아마 느끼셨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들으신 분들 갑자기 하루 지나니까 이게 큰일 나게 중국의 위안화가 새로운 변수 위기업 요인 막 보셨잖아요 뉴스 이게 딱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건 그냥 교과서 얘기고 교과서 얘기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교과서일 뿐이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나 이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외국의 아이비들은 우리나라 증권사가 별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예? 말을 안 하겠으니 도대체 네. 외국 애들은 어떻게 보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평가한 애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가 6.5 정도 오늘 끝나네요. 오늘 네. 기준을 했고 6.5 위안 정도가 지금 그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달러당이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까지 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릴린치는 위안화 가치가 8% 정도 추가하라. 그래서 6.9 위안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이 다이와는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이와 증권은 14% 추가 하락인데요. 14% 이것도 내년 말도 아니라 2015년 중반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50 위안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예 뭔 소리냐? 별반 영향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이다. 그래갖고 6.60 위안. 그러니까 지금이나 조금 올라 지금보다 0.5% 뭐 1% 5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누가 부총리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재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김성환 쟤는 어떻게 대응해 달라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로비를 하겠어? 글쎄요. 아, 삼성전자 사장이고 현대자동차 회장이 현대자동차 경영진이야.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정부한테 압력을 넣겠어? 원화 약세 해달라고. 그렇죠. 도와달라고겠지요. 원화 약세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먹고 뭐 받아주려고 이제. 아, 이거 모르죠. 받아줄 수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재벌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 추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오면, 주식시장 오면 크게 보면 위안화 평가 저하는 신흥국의 화폐 가치 동반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이게 또 돌고 돌면 글로벌 자금 이탈로 가는 거고, 그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증권회사는 알면서 안 했는지, 일부러 안이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월요일날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죠. 네. 오늘 되니까 다들 떠는 거야. 어저께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고. 이제 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경제학 시험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경제 보면 딱 두 분은 이제 공대 수행 때는 시험을 안 보셨을 텐데 딱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딱 시험 봐요, 이걸 갖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이거 반론도 있어요. 중국 이렇게만 해놓고 예전에도 한 번 안 한 적도 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려할 거 그렇게 우려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위안화의 약세에 대한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게들 보고 있다. 해외 뉴스. 예,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예, 너 그렇게 시장 어려운 거 갖고 지난번에 예고했다시피 이거는 뭐 이렇게 FMC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 희망 많은 얘기했으니까 그게 뭐 될 것 같고요.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했던 대로 딱 한 종목씩. 듣보. 네, 듣보. 듣보 특집. 듣보 하시죠. 네. 듣보해 주십시오. 네, 김성호 과장. 듣보. 아, 뭐 지금 저 지금 커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왜냐면 듣보니까. 네, 듣보니까. 듣보는 커닝을 해야 돼. 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XM. 맥심은 들어봤어요. XM. XM 205100 XM? 예. 야, 이거 조금 또 대박이네. XM XM이라고 진짜 있네? 네. 있어요. 신규상장도 스펙으로 아니야, 신규상장 무슨 신규상 스펙으로 들어온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예. 바뀌는 거야? 네. 205100 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전 여전히 중소형주에서 제 내년에도 대형주가 듣보가 될 리가 없지. 대형주는 다 아니까 듣보주는 아니지, 그지? 중소형주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적으로 제가 자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두산 인프라코 이제 슬슬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요. 이제 이게 자기가 얘기했던 거? 예. 5,000명 중에 1,700명 지원한다는 거?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저 29살인데 벌써 명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어요. 사람이 미래라며, 씨발. 네. 사람이 미래라고 광고하고 입사한 지 1년 만에 잘라, 씨발. 네. 그래갖고 대신에 사람들이 그냥 그래갖고 여자들을 많이 뽑잖아, 점원으로 면세점에서 이 사람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젠장. 시프트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 면세장 가서 공작 대형사들 아 진짜 갑자기 생각 나 욕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욕하는 방도 안 돼 이제 네. 대형사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거기 가서 힘들게 버텨낼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그 저희가 말하는 대형사는 결국은 시클리컬 업종이겠죠.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서 가서 차라리 두 배, 세 배를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 무슨 회사인지 지금 자세히 지금 얘기해 줘. 완전 듣보잡네 이거. 잘 들어봤어? 쉽게 얘기해서 네, 그 네. 데이터 베이스가 있으면은 네. 데이터 베이스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 성능 갖다가 쉽게 얘가 지금 데이터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갖다가 관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모니터링 네. 솔루션을 개발해갖고 그걸 네.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름이 맥스 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솔루션 이름이. 네. 예.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고요. 점유율이. 네. 그리고 이제 네. 해외로 이제 진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클라우드예요. 다우 종목 30개 중에서 현재 제일 강한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 알아요. Salesforce.com. 30개 중 그 30개인데? 아, Salesforce.com이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30개 주식에서. 네, 30개 주식에서. Salesforce.com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이 키워드가 바로 클라우드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우리가 좀 보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 자체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3조 이상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XM이 우리 국내 어차피 저 1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현재 주가 시총 규모 따져 보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거의 한 최소 두 배, 세 배 게임은 나오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그것은 해외로 나갔을 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플랫, 그러니까 시나리오 대로 네. 잘 나왔을 때를 가정을 한다라고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무조건 네. 간다라는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키워드는 클라우드, 첫 번째 클라우드, 네. 두 번째는 국내 점유율 1위, 네. 성능 전기 변화에 있어서도 워낙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뭐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얼마 전에 차이나 유니콤이랑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도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소보다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에요. 네. 그냥 프로그램처럼 그냥 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XM의 경우에는 유지 보수 계약의 체결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일단 팔게 되면은 그 중에 80%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유지보수 매출이 계속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서비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보수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사업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오티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알죠.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콘텐츠 어플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유지보수 쪽이었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네. 현대 얘기할 때. 네. 현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현대는 근데 그 협력사 사장들이 워낙에 많이 떼먹어가지고서 그렇지. 결국은 네. 현대도 지경을 갈 거라거든요. 네. 유지보수가 매주 마진 자체가 거의 50% 나오거든요. 45에서 50. 네. 그래서 유지보수 쪽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이 80%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안정된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네. 이 주가 자체는 지금의 한 두 배 세 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시나리오는 나온다. 네.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가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이 작아요. 시가총 1,190억이네. 예. 네. 자영분금 달랑 28억. 아 너무 큰데 시가총이 생각보다. 아 그래요? 300억짜리 대세 되는데. 어느 게? 이게 뭐냐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클라우드 시스템이 예전에 한번 그 딱한 부분 말고 두 남자 쇼에서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미아스, 파스, 사스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아예 만든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IBM처럼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애들.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이나 이런 애들처럼 하드웨어도 쓰지만은 오라클이나 이런 애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구축해 주는 애들. 네, 서버단. 네, 네. 그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램 서버를 구축해 주는 그 맨 밑에 얘기가 뭐가냐면은 사용자 유저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주는 애들. 네. 그러니까 삼성같이 스마트폰을 치게 되면 삼성같이 네. 아예 네. 그 스마트폰 만드는 애들 네, 네, 네. 그러니까 구글같이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도 IOS 그 인프라 깔아주는 그쵸? 애들이 이제 서버단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맨 마지막에 근데 애플리케이션은 너도나도 다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네. 그랬듯이 그 사용자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단위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X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쪽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DB 성능 관리 솔루션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인데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도 진짜 실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외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쪽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네 거 써도 되고 쟤네 거 써도 되는데 네.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싸게 맥혀서 싸게 만들어서 인건비가 우리나라 싸니까 네네. 싸게 일단 시장 침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싼 맛에만 쓴 게 아니라 이게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방금 얘기 준 것처럼 이제 중국 단에서 수출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에 대한 쪽을 만드는 거 봐서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 XM의 맥스 게이지가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네. 그러니까 DB 관리 솔루션으로서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그 뭐 시장에서 뭐 진짜 뭐라 그러냐면은 뭐 메이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네. 시장 점유율만 한 1, 2%만 가져와도 그렇겠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네. 그 회사가 워낙 작으니까 네. 아, 실적에 대한 점프가 가능하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할 때는 실적의 그 성능 그 뭐라 그럴까 그 실력도 있는 회사고 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회사 인수를 작은 회사들 많이 했어요. 뭐 현재 소프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작은 회사들 뭐 11억짜리 몇 억짜리 왜냐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그러니까. 실적 안 나는 애들을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력은 네.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야, 형이 밥 줄게. 밥 사 줄게, 이번에. 밥 사 줄게, 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가능성 있는 네. 그런 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느낌은 약간 오는데? 네. 근데 어떻게 발견했는데, 저거? 아, 이거 스몰캡 세미나 어저께 해갖고. 어, 그래요. 네. 알겠어요? 어, 예, 이거 느낌 괜찮네. 근데 특히 저는 뭐가 될지 모르나 클라우드 시장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가 대세인 게 LG 플러스 광고 엄청 때리대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TV에서? 네. 이제는 클라우드, 이제 LG가 이제 딴 데보다 조금씩 하나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IoT도 엄청 광고 때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들 사이에서는 사모니터는 텔레비만 보면 LG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LG가 막 때리는 거예요. 광고에서 TV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T는 보면 이제 루나폰 팔 때 루나폰 갖고 뭐 서류는 갖고 막 얘기할 때 얘는 이걸 하는 거지. LG는. 또 LG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누리텔레콤인데 누리? 누리텔레콤 듣보잡은 아닌데? 들어본 것 같은데? 듣보잡은 아닌데 뭐 하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이? 모르잖아.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치고 들어오네. 네. 네. 누리. 아,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 와? 스마트 그리드라는 회사인데요. 네. 얘가 코드번호 040160 네. 네. 스마트 그리드라는 회사인데 네. 얘가 이제 전세계 최초 이게 중요해. 네. 전세계 최초 온라인 선불식 그 결제 온라인 선불식 저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AMI가 뭐냐면 AMI가 네. 저건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 이게 없어. 난 처음에 처음 들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예. 이게 원격 검침. 스마트 그래요. 그 뭐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가 전력을 얼마 썼지? 네. 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지? 네.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검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수도관 가스도 뺏어 쓰고 몰래 훔쳐 쓰고 개새끼들 있지. 기름도 뺏어 쓰고 전기도 몰래 뺏어 쓰거든. 뿌리 치는 애들 많지. 뿌리 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신흥국일수록 이런 그 도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유 뺏어 쓰고 하는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대충 전기선 이렇게 따와갖고 그냥 예전에 우리 때 어렸을 때도 그랬어. 예. 옆집 있는 거 같이 쓰자고. 같이 쓰자고 그러고 돈 대충 그 같이 내자 이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기본료 하나 줍지. 예.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어디서 뭐 이렇게 뿌려 쓰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얘네들이 검침하는 원격 검침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물론 얘네만 쓰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선불식.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기 요금하면은 쓴 만큼 낸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충전해갖고 우리가 팀원이 충전해서 쓰듯이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듯이 내가 전기 사용 카드를 충전해갖고 쓰고 그만큼 전기를 갖다 쓰는 거야. 그 카드 꼽으면 이거 되게. 학생 월세 주고 있는 애들 하숙방 네. 엄마들이 이런 거 하겠네 이제.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잖아 지금. 네. 그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가나 남아공 이라크의 선보일식 시스템을 수주를 네. 받았어 그래갖고 얘네가 말은 되지. 예. 네. 말은 돼. 받았어. 그래서 네. 이게 뭐냐 남아공하고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에 대한 쪽이 2015년 초에 받았고 가나가 2013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잡힐 시점에 대한 쪽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검침 시스템에 대한 쪽이 남아공과 인도 이라크 사업이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얘네가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예요. 가나. 네. 가나가 왜 지금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뭐 가나 뭐 이라크 이집트 이런 데다 하는 게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딱 그걸 하려고 했지 생장. 그자 그만. 웬 가나야? MBC 대도 아니고. 규모는 안 큰데 노르웨이에 이제 입찰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에. 아 노르웨이는 얘기가 좀 다르지. 노르웨이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노르웨이는 다르다. 노르웨이에 입찰이 들어가게 돼서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면 일단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가 아주 재밌는 건데. 이 가나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가나 프로젝트는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거를 뭘 하냐면은 얘네가 지돈주 갖고 해요. 누가? 가나 나 그 스마트를 까는 거 지네가 깔아줘. 그리고 전기세 13%를 먹어봐. 어 이거 그 이거네. 1년 안에 BP 돌파. 나머지 4년 동안 안전열에서 돈 버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저기 고속도로 까는 거랑 똑같네. 민간사업자. 네, 민간사업자하고 똑같아.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실적이 안 잡혀요. 올해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완전히 이제 회사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가나권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르웨이권에 대한 부분이 입찰이 그 수주를 받는지, 요 부분만 확인이 되면 아마 요거가 하나하나 뉴스가 나오면서 확인이 될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가 듣보지만 저도 어저께 스몰캡에서 이쪽에서 저거를 하길래 내가 인프라웨어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XM을 해버리네. 그래갖고 내가 인프라웨어 포기하고 누리텔레콤으로 인프라웨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개잡주라고 욕했잖아요. 인프라웨어가 달라졌어요. 우리 얘기가? 달라졌어. 아니 인프라웨어가 매전에 그 회사 아니냐? MS 물건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아니 폴라리스 오피스 여기 들어가는 거 오피스. 아 폴라리스? 네. 아니 또 살아있어 그 회사가? 그 해외에다 수주했어요. 외국에서 프랑스 오렌지 5대 통신사 전 세계 5대 통신사인 오렌지 통신사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유료화 했어요. 유료화? 어 이거를 갖다 사갔어. 왜 개새끼들이? 왜? 아 그게 왜 사갔던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 나라에서? 다들 다들 새로운 오피스에 대한 쪽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글과 컴퓨터 왜 안 팔려? 한글 컴퓨터도 팔려요 지금. 인프라웨어가? 인프라웨어도 팔려. 지금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요? 그 한컴이야. 그 우리밖에 더 쓰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에서 쓴다니까. 어디서 쓰는지 알지? 어디? 쫙 우리나라 한글 수출한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얘기 해줄까?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서? 아니야. 어디. 킹소프트. 레이준이 대주주로 있는 킹소프트에서 한글과 컴퓨터 이거를 갖다가. 인수한대? 아니요. 그걸 갖다가 얘네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아 그래갖고 딴 데 갖다 팔기로. 이것도 어디로 했냐면 외국 기업이에요. 그것도 외국 기업에서 했어. 그것도. 그래서 한컴하고 인프라웨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회사가. 야, 한컴이 재밌어, 이거. 한컴. 한컴은 야, 한컴은 그럼 27만 6천 원. 지금 가격으로 보면 27만 6천 원이거든요. 2000년에 다시 갈래나? 네. 아, 아니, 생각을 하고 대답해. 아니 왜냐면은 아니 이게 네. 그 1999년 그때 IF 때 닷컴 버블 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컴퓨터가 2000년 1월 4일날 27만 6,212원이거든? 네네. 다시 갈까? 갈 수도 있지. 갈까? 그렇죠. 10배 간다고? 10배 갈 수 15배? 왜 못 가? 주식이 미치면 한번 가는 거지. 그게 거품이 드나지. 이거 한국의 컴퓨터는 내가 보기에 네. 그 쌍팔년대 새로운 거 기술을 네. 아주 갖고 있다가 집에 간 네. 사람들 네. 아이도 천장에 붙여놓은 사람 많을걸? 그렇죠. 네. 도배지로 쓰고 했지. 네. 예, 그때 정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0년 뭐 이때인데 내가 이게 15번 수번인가 상한가를 가는 걸 봤거든요. 야, 근데 이게 아무 상한가 10방짜리 한번 먹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 게 그때 딱 이거에서 처음에 이게 다 예전에 체크 단말기가 있었던 시절인데 체크 단말기에 한 줄 떴어 한 줄. 어? 그 당시에 베어링 어디서 매수 레포트 나왔다. 그다음부터 15번이 나왔어요. 매수 리포트 나왔다는 건 맞는. 아, 뭐 뉴스 하나만 슬쩍 나와갖고 아, 예, 그게 하여튼. 대박이었던 건데 다시 그 다음에 주인이 한 세 번 맞겠죠 이게 네, 이제라도 아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잘 가면 좋죠.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한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회사를 하나 인수했거든요. 벨기에에 있는 회사 PDF 솔루션 회사 하나 인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그 한글 컴퓨터가 어디다 또 납품? 킹소프트 말고 또 딴 데다 납품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킹소프트만 하면 중국 회사에다가 뭐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중국이 대단하지. 왜냐면 오피스를 갖다 MS를 안 쓰겠다니 미국 애들 거 안 쓰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흐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 그동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글 수출하고 그런데 그 동안 이제 노력이 MB 정부 때도 꾸준했던 한글 수출의 노력이 가시장 성과로는 박수 한번 쳐야겠네. 아르헨티나 회사 SI 업체 피버코프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그러니까 오피스 솔루션을 하는 거고 러시아, 인도, 중남미 이쪽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글 컴퓨터가 그 누리텔레콤처럼 노르웨이 이런 데 못 들어간 거지.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특이한 거는 해외에서 지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근데 해외 수요가 나온다라는 게 인프라웨어도 그렇고 한글 컴퓨터도 그렇고 이게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견제하는 거. 네, 견제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반 MS 정서 때문에 된다는 거. 좋은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 한글의 승리라고 봐야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동안에 한컴하고 인프라웨어 아, 저 병신들만 이렇게 깠는데 이제 아니야. 이제 다르게 봤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거 내가 보니까 내가 XM에서 나는 저거 내가 보니까 누리 경험으로 보니까 네. 잘 됐을 경우에 앞으로 네. 그게 잘 되면 지금 15년 12월이죠. 네. 나의 그동안을 보니까 2017년 5월쯤에 내가 뜬금없이 인프라가 된다고 얘기할 건데 그런 느낌 오지? 그런 느낌 지금 전혀 귀에 안 들어거든 나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도 한글 수출한다고 MB 정부 때문에 난리 친 적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어디 한글 글씨 없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한글 수출한다고 사람들 많이 보내고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온라인으로 다 그 교육하면 되는데 사람 직접 가서 하고 그래서 많이 뽑았잖아요. 그 1년 반인가 어느 순간 다 철수했더라고 그게.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당시 MB 대통령 각각께서 뿌리 그 당시에 사업했던 거가 이제 효과가 돼서 이 사람들이 MS를랑 MS나 구글에 대항하는 거잖아. 구글도 다 있으니 구글 독수리인 게 있으니 MS랑 구글을 다 거부하는 제3의 세력으로 그 사람들이 한글의 소프트의 우수성을 생각해서 한글학 컴퓨터랑 인프라웨어의 폴라리스를 상하기 시작했다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응, 박수 칠 일이지. 정말 사실이라면 좋은 일이지. 그리고 인도 하여튼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아프리카도 다 써야 되고 그렇죠. 아프리카 써야 되고 수많은 소수민족 한글도 없는 사람들한테 문자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죠. 하여튼 오늘 하여튼 즐거운 주식이 많이 나왔는데 다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다 그냥 클라우드는 내가 보기엔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날 거. 참고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Salesforce.com이 10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년에 특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이 요새 미국에서 그 애들 맥북 있잖아요. 맥북이 덜 팔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크롬 때문에 크롬북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근데 크롬북이란 게 하드 없어서 다 클라우드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애들이 고등학생 학기 때만 그래가지고 그 액티브엑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액티브엑스 기반 없이 그냥 웹에서 돌리는 거로 지금 내년 봄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네. 다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꼭 그것 때문에 지금 MS 기반을 많이 쓰던 것들이 많이 이제 크롬으로 많이 그냥 OS 상에서 막 돌게 웹상에서 돌게 많이 들어주면. 그런데다가 이게 미국에서도 Salesforce.com이라는 거가 아마 클라우드 관심 있는 분을 아셔야 되는 게 왜 애들 기업체에서부터 클라우드를 쓰냐면 결국 보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보안이 그게 그래도 뚫리면 다 뚫리겠지. 그죠? 영화 보면 다 뚫리잖아. 그래도 회사 측에서 보면 여기 컴퓨터에서 자체 컴퓨터에다가 하드에다 못 신게 하는 게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전체적으로 그게 컨트롤이 내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 해킹 다 되겠지.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주식을 말한 지는 한 3-4년 전에 제가 글 쓸 때 한번 쓰고 말을 한 적은 없어. 진짜 나로서는 듣보잡이에요. 근데 3-4년 전에 내가 머니크에 쓸 때도 그때 내가 솔직히 모른 상태로 썼어. 종목만 듣고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썼는데 지금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점잖아서 예? 시가총액 3,400억짜리 3,400억짜리 이게 규모가 있는 회사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나는 저거를 관심 있어요. 제가 뭐요? 코드 번호 불러드리면 100120 100120 뷰웍스 네. 아이고 형님 얘기 안 했어요? 난 안 했지. 밭택은 내가 가끔 얘기했지. 자기 동생 단에서 안 했어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안 했어요. 여기서 한 번도 안 했어. 뷰웍스 내가 코드 내가 자료 찾아본 게 태어나서 어저께 처음 찾아봤는데. 3년 전에 찾아봤죠. 이게 왜냐면 이게 의료 정밀 쪽인데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랑 상관없이 내년도에도 화두가 되는 것은 결국 글로벌 어떤 헬스케어 시장에다 보고 있고요. 이게 보면 출신은 제가 얘기하는 예전에 정확한 건 모르고 예전에 했는데 이게 삼성 출신일 겁니다. 이게. 네. 오너 맞아요. 네, 삼성 출신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했는데. 아, 듣고가 아니잖아, 나한테. 아, 얘기했잖아. 왜 자꾸 조건을 얻어다니게 하는 건데. 이게 보면 그 메디컬 용품 이제 많이 하잖아요. 엑스레이 연구고 디지털 네네. 이미징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산업용까지 많이 나가요. 산업용. 근데 보면 엑스레이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게 이게 요즘도 이제 외국인들 좀 후춘이 사고 있는 건데 이게 다 해외 시장 및 또 하나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의료 선진화법은 이런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또 언제라도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되면 완전 또 대박 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 의료 그 원격 진료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즘 보면 예전에 이 교수가 아파서 병원에서 국내에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찍고 예? 조금 이따 갖고 와서 이렇게 필름에 갖고 와서 이거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하잖아요. 네네. 요즘 그런데 봤어? 못 봤어요. 아, 요즘은 아프지 않았겠지.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디지털화 되거든. 어. 바로 찍으면 바로 조금 이따 자기 컴퓨터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던데. 예.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고가는 회사인데 이게 핵심이야. 지금 다들 그렇게 알았는데 아직도 아날로그식이 80%래. 그래서 디텍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주는 디텍터 그런 거지. 그 시장도 있지. 근데 이게 지금 80%거든. 80%. 네네. 네. 근데 그래갖고 이게 다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시장이 그래서 엑스레이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른 중장기의 최고의 수혜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것에서 이제 산업용까지 가는 건데 산업용에 보면 어드밴스드 하이스피드 CCD 카메라. 여기서 행동뿐만 아니라 라인 카메라가 또 형식이 있나 봐요. 근데 또 디테일은 없잖니, 거기. 근데 여기까지 되면 시장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얘네가 뭐냐,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모든 거 핵심은 저는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거든. 그리고 디지털을 잘 해야지 되는 거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 네. 그래서 저는 뷰옥스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른 두 분은 그냥 허무맹랑하기보다 이제 그런 재료만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 두 분은. 근데 저는 냉정히 보면 증권사에 좀 수치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외형이 있잖아요. 네. 외형이 꾸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이 회사가 3분기에 그 흔히 얘기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700억 매출이었는데요. 올해 880억으로요. 20%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뷰옥스에요. 뷰옥스. 네. 잘 알죠. 저 친구도 어떻게 잘 알아? 저거? 뷰옥스 알죠. 뷰옥스는 다 알죠. 뷰옥스로 왔다가 나만 주보자겠어? 제가 한경에서 세 달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 네. 네. 근데 요즘 쉬고 있잖아. 근데 아쉬운 점은 뷰옥스가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제일 꿀지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못 가. 근데 지금 늦게 가고 있잖아. 네. 늦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라는 얘기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2017년에 또다시 이 회사가 매출이 또다시 한 20%가 또 늘어나요. 제가 말한 거는 그 어디 IPK 투자증권 자료고요. 그 2017년까지 계속 15% 20% 꾸준히 나고요. 이익단도 보면 한 30%씩 늘어나네. 작년에 130억 올해 170억 예. 네. 그래갖고 EPS가 작년에 1,000원에서 2017년까지 보면 한 2,500원까지 EPS가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력 제품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을 지금 보면 의료기기를 따라올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는. 그런데다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결국은 디지털 이미징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가 늘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말하기가 편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근데 약간의 이제 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정책이 맞고 틀리건 간에 정부의 의지대로 여기다가 이제 올해 말에 뭐 민영화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내년도에 또 다시 해갖고 쉽진 않은데. 예, 또, 그, 국회에서 임시국회 열려갖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예, 현실성 없으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이건 난리 날 줄 알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생기는 병원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병원들 앞으로 이게 해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시장 자체에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기존사는 아까 둘이 얘기한 대로 아날로그의 80% 카메라를 그 센서를 그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빨리빨리 바꿔야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신산업인 이거 산업용 TDI 카메라를 얘기하네. 정확히 난 뭔지 모르겠어요. 타임 딜레이드 인스펙션 카메라인데 10월부터 고객사로 초도 납품이 시작됐대. 초도 납품이 시작돼서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근데 맞아 이게 뭐냐면 잠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그 LCD 하는 거 있잖아요. LCD 있고 조폐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검사 장비라네. 근데 이게 전때까지 절대적으로 그 외국사 수입이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수입을 다변할 얘기가 욕구가 많았었는데,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했대네. 근데 이게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IPK 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쪽에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외형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으나,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잡히는 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비옥스가 저로서는 듣보자.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씨발. 네. 나로서는 듣보자 맞죠? 기승전 씨발. 아, 그건 그렇고, 나 이제, 아, 씨발, 이거 지워야 되는데? 씨발은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내가 지워야지. 이거 찾아가 지워야지. 내가 녹음해갖고, 녹음해갖고 다 넣어야지. 아니, 만들어라. 그걸 해갖고, 씨발, 씨발, 씨발. 씨발자를 하나 만들어서. 2학년 씨발 열차. 아, 근데 그, 일단 그 공부하면 자기도 봐봐. 12월 23일 날. 응? 어? KBS 여유만만이라고. 네. 아침 프로 9시 40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여유만만 들어봤죠. 부진한토 안타라도. 왜요? 자, 지금 텔레비전 켜놓고 봐봐. 왜요? 내가 나오잖아. 아, 그래요? 어저께 녹화했잖아. 아,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아보고 나를. 연예인이야. 내 소속사 대표야. 내가 아까 녹화할 때, 녹화할 때 이거 전화 왔잖아. 전화 하나 왔잖아. 네. 내가 딱 보고 안 봤잖아. 네. 어? 내가 이걸 잘 안 봤는데,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지하철에서.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상해서 받았거든. 그랬더니 실례지만 이양용 교수님 핸드폰? 그러니까 KBS 여유만만 팀이라고. 뭐 특집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녹화하고 왔잖아. 23일날. 뭐 내용이 뭔데요? 내용은 내가 그 전날까지 몰랐지. 근데 아니 그 대충 들었는데 정확히 몰랐는데 트렌드 신조어 이런 거 있잖아. 트렌드 신조어 그래갖고 소비에 대한 그런 데 거.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런 거. 그래갖고 다 주소 들은 거 다 어디서 들었겠어. 소비생활. 김성호 과장이 우리 그 내 아는 절친한 후배 한 명이 카드를 쓰는데 맨날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20,000원까지 전부 다 80%가 편의점 매출이더라. 저도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 녹화하자. 어?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라고. 아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욕하는 걸 다 없애야 되겠더라고. 어저께 녹화하는데 녹화 막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공교를 같았는데 어떤 연재가 있으신 분 있잖아. 히끗히끗한 분이 갑자기 날 찾아오, 아니, 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무대로 딱 올라오시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이정미 나오면서 엄청 예쁘더라고. 조용구 애랑 이런 친구 있잖아. 그런 애들이 갑자기, 어이, 감독님, 언니, 막 이러시는 거야, 이러시는 이자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양말.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어떠니 갑자기, 이양영 교수님. 방송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주식하시는 분 지금. 그러니까 주식하지는 모르지만 아침 방송 보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저한테 또 속고 계시는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랬는데 이런 욕하면 안 되지. 갑자기 어떻게 일이 풀리면 어떡하냐? 자기도 마찬가지야. 난 뭐. 옆에서 욕할 때 자기도 그 떠들었고 자기도 욕했잖아. 상관없어요. 아, 자기 같이 안 나가려고? 나가야지. 그래서 형님이 시켜서 했다고 했지. 형님이 시켜서 했다고 해야지. 아,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듣보자 3인방 특집을 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유만만. 다음 주에는 여유만만 특집으로 여유만만 앞에 녹화 부분 넣고 녹화 부분 넣고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